요즘은 갱갈겠지 기약이 시골조금만 막을 웃음을 파하는 광대가 살고 있었지. 그림의 소문에 따르면 사내는 못하자 나를 잃고 세상을 떠나는 광대가 돼버린 청년 삐개라. 그는 집도 가졌고 친구도 기대고 타나 없었고 새하얀 얼굴에 넘겨라 눈물이 고여기 있었어. 새빨간 다이아몬드처럼 눈물을 구슬프게도 반짝거렸지. 마치 붉게 두근거리자 나에게 있을지. 타올라 타올라 마리가 타오르되면 밤이 새도록 타올라 타올라 그림에 불타오르 건데 바이올렌 빛결나 서전에 따라서 미친듯이 춤을 추면 서방에 흩어지는 새빨간 다이아몬드. 그때마다 배결을 떠나며 깨달아 큰 소리로 웃었어. 굳게 다친 입술을 깨물었어. 되물었어. 난 절대로 세상을 용서받았어. 그래서 비결로 자신을 부르는 고심에 넘기듯 달래가 웃음을 팔았어. 알아 당신의 마음에 그 슬픈 눈물을 그대 곁에 있어. 난 행복했던 걸 기억해줘. 그대여 부디 잊지 말아요. 그대 곁에 언제나 함께할게요. 그대로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몇 년이 흘렀어. 하루는 건너 말을 타는 아수대를 웃겨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곧바로 소녀의 말을 찾았어. 그리고 거기서 꿈에던 그리던 그녀와 그때만 소녀를 만났어. 그녀의 옆에는 사내가 있었고 그 사내는 그러운 얼굴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했지. 눈물도 웃음도 없는 그들의 소녀의 소원은 울거나 웃거나 감정을 느껴보는 것. 그대로 자신을 깨달고 있다면 소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운임을 닥쳤지만 사내는 결코 웃지 않았어. 시간이 갈수록 뭔가 마음은 말라 비틀어진 그녀는 결국 소녀를 위해서 목숨을 건 마지막 고개를 펼쳤어. 뱅뱅뱅뱅 외줄 위에서 비행하는 비계로게 팔과 다리는 황홀하게 소녀의 얼굴에 미소를 쓸어왔어. 그 순간 비계로 소녀의 미소와 함께 배줄 아래로 영원히 추락했어. 웃음을 바닥에 누워 있는 비계를 보고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눈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자신의 피보다 빛이 불고 새벽은 다이아몬드를 펴내버렸어. 알아 당신의 마음에 그 슬픈 눈물을 그대 곁에 하는 걸 알아. 이번에 마지막 기간을 차가 나에게 광대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숨만이라도 마지막 기간을 차가 나에게 광대죠. 그러니 제발 바라는 꿈을 보여줘.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날에 만약 살릴 수 있다면 내 남은 생명을 전부 다 바친대도 괜찮아. 절대로 후회 안 할게. 너를 원망 안 할게. 단 한 번만이라도 널 웃게 만들어주고 싶어. 단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주고 싶어. 내 봄에 자꾸만 떠나가 아내가 떠올라. 어떻게 그리도 꼭 닮았을까. 또 부러진 코와 눈같이 트는 썹까지 또 아내를 보는 것 같아.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아내가 다시 살아나 때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제발 화나는 꿈을 보여줘. 그러니 제발 화나는 꿈을 보여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기간을 향한 나의 광대증. 내 손짓 내 몸짓 정말로 마지막이야. 점점 숨이 가빠져. 그러니 부탁할게. 제발 날 보면 한 번만 환하게 웃음을 지켜줘.